세상에 기쁜 꿈 있으니 가득한 사랑에 눈 내리고 우리 사랑의 노래 있다면 아름다운 생 찾으리다. 이 세상에 슬픈 꿈 있으니 외로운 마음에 피를 적시고 우리 그리움의 날개 있다면 상념의 방랑자 되리다. 이내 마음 다하도록 사랑한다면 슬픔과 이별뿐이네. 이내 온정 다하도록 사랑한다면 진실과 믿음뿐이네. 내가 말없는 방랑자라면 이 세상의 돌이 되겠어. 내가 네 찾는 이 세상 끝까지 가겠어. 이 세상에 기쁜 꿈 있으니 가득한 사랑에 눈 내리고 우리 사랑의 노래 있다면 아름다운 생 찾으리다. 끝까지 가겠어.